일본의 한 개인 택시기사 얘기입니다. 그의 차 안에는 녹차, 커피, 각종 드링크제가 비치되어 있고 또 수건, 멀미약, 계산기, 지도, 펜과 종이, 진통제, 손톱깎이, 면도기, 칫솔치약, 이쑤시개, 17종류의 담배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손님이 원한다면 그 어느 것이나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겠죠. 왜 그런 서비스를 합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처음 올라와서 시내의 길을 전혀 몰랐을 때 손님들에게 물어물어 길을 익혔습니다. 그 많은 손님들 덕으로 제가 이 생활을 아무 사고 없이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젠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외 토픽에나 나올 얘기라고요? 글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수단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 온갖 희한한 일들, 그것이야말로 해외 토픽감 아닐까요? 영화 Electric Dream 중에서 듀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염석원 씨 그리고 광주 우남동에서 유기한 씨 편지지 세 장 가득이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자 신청곡 잘 들으셨죠? 오늘 첫머리에 그 일본의 그 오노라는 이름의 택시 운전기사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생각이 딱 났어요. 그 택시 운전기사가 왜 그랬냐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한 말이 참 저의 심정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분들은 FM 영화음악에서 들려주는 것이 참 힘이 된다, 뭐 재미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진행하는 저는 오히려 이 FM 영화음악이 거꾸로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여러분이 제게 힘이 되어주시거든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 7동의 전미란 씨. 길에서 보면 은희미 언니 하고 인사해도 되겠지요 하셨는데요. 정말 그래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길에서건 어디서건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인천 남동구 만수육동에서 김지수 씨. 그리스 감독 테오 안겔로플로스의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중에서 비교 음악을 전공했던 그리스 오페라 여가수가 부른 아주 기막혔던 곡을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혹시 이 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그리스의 여성 작곡가인 엘레니 카라인드로우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녀는 늘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춘 그런 음악가죠. 안개 속의 풍경, 벌 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까지. 그런데 이 엘레니 카라인드로우는 음악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앨범 자켓을 보니까 아주 까만 머리에 지적으로 생긴 여성인데요. 그가 작곡한 노래, 바로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인데요. 노래는 조르주 달라라가 불렀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Καρδιά δε βρίσκει γιατριά στη λησμονιά. Χάνεται στα γιάση μέσα στο βοριά, στα ξένα μακριά. Κι όλο περιμένει πάλι τη στιγμή να ξαναρθεί. Καράβι στο λιμάνι θα φανεί, θαλασσινό πουλί στα όνειρά μας. Ξανά του κόσμου η παγωνιά κι η ερημινιά. Πώς να τη γιατρέψει στην παλιά πληγή βαθιά μες στην ψυχή. Κι όλο περιμένει πάλι τη στιγμή να ξαναρθεί. Καράβι στο λιμάνι θα φανεί, θαλασσινό πουλί στα όνειρά μας.

저희 방송을 들으며 잠을 자면 좋은 꿈을 꿀 것 같았는데 아직 한 번도 좋은 꿈을 못 꾸었다고 하이텔의 안호정 씨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 황색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과 커피 향기까지 나는 그런 꿈을 꿀 것 같은데요. 제베스타 스티리 노래를 했습니다. Calling You, 영화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띄워드렸는데요. 이제야 제가 빚을 갚은 기분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신청해 주셨죠. 일상에 묻은 편견, 그리고 그 편견이 자그마한 희망 속에서도 깨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라고 관악 학회평론 친구들과 듣고 싶다고 허준석 씨 신청해 주셨고요. 허미선 씨, 또 광주의 이호진 학생, 영화로 보는 세상의 전소영 씨, 전경준 학생, 도봉구 미아사동의 나찬희 씨, 성동구 안암동의 딸부잣집이죠. 이희진 씨, 김태영 씨, 강서구 영창동의 염창동의 박영철 씨, 또 친구 정연이와 또 이한웅 씨와 듣고 싶다고 권영지 씨 예전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에 관심 갖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감독이 되고 싶어 하겠죠. 또 영화 배우가 꿈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을 거고요. 하지만 영화는 감독 혼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화를 찍는 현장만 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죠. 뿐만 아니라 영화는 촬영이 끝난 다음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연을 비롯해서 단역 배우들, 엑스트라 이렇게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영화 작업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노력이 어우러져야만 하는 거죠. 주연 배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연이 정말 주연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그들 옆에서 도와주는 조연 배우들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영화에서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는데요. 반면에 서로 혼연일치가 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은 영화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하죠. 자, 그런 즐거움을 안겨준 영화가 있죠. 여원 씨가 소연이와 듣고 싶다고 하시고 또 권시영 씨가 봄이 되니까 따뜻한 시심이 절로 일어난다면서 신청해 주신 영화의 음악입니다.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띄워드릴게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희생이었습니다. 이 피아노를 보면 Sacrifice니 Promise니 이렇게 좋은 제목을 가진 곡들이 음악도 참 좋은데요. 이 곡만 들으면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려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이었는데 그 영화 속의 해변 못지않게 아름다운 해변의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네요. 광주 학동의 세영씨, 백담사와 낙산, 이 사진도 참 잘 찍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진 잘 제가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 피아노를 보신 분들은 어쩌면 그 신들린 듯한 연기를 보여준 아다 역의 홀리 헌터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조연 배우가 한 명 있을 겁니다. 바로 벙어리 아다의 딸 플로라로 나온 안나 파킨인데요. 아다에게 있어서 세상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죠. 아다와 똑같은 모양의 옷과 모자를 쓰고 똑같이 행동하던 플로라의 그 귀여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특히 이 조그만 꼬마 소녀가 베인즈를 만나러 가는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걸어오다가 양아버지 스튜어트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때 보여준 표정이 생각이 나는데요. 깜짝 놀라서 질린 듯한 얼굴 표정은 웬만큼 노련한 배우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표정이었죠. 이렇게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이 꼬마는 올해 10살이고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영화 데뷔작인데요. 수천 명의 후보로 물리치고 이 플로라 역을 따냈다고 합니다. 안나의 연기 실력을 맥컬라이 컬킨과 비교하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안나가 플로라 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스코틀랜드식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사투리를 구사하는 셈이었는데 이게 어려웠다는 얘기죠. 안나 파킨은 플로라 역으로 미국 그 LA 비평가협회에서 조연 여우상을 이미 수상했고요. 이번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조연상 후보에 올라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플로라의 엄마 아다 역으로 나왔던 홀리 헌터 역시 똑같이 조연상 후보에 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홀리 헌터가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오르게 된 이유는 영화 야망의 함정, 더 폼에서 보여준 조연 연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홀리 헌터가 야망의 함정에서 무슨 역으로 나왔지 하고 좀 알쏭달쏭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피아노의 아다와는 전혀 정반대의 역할인데다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출연하고 있죠. 야망의 함정에서 홀리 헌터는 주인공 탐 크루즈가 고용한 사립탐정의 비서이자 애인 역이었는데요. 머리는 은발에다가 짙은 화장에 야한 옷차림을 한 푼숙기가 가득한 좀 엉뚱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탐 크루즈는 FBI와 마피아의 소나기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지게 됐지만 사실 홀리 헌터는 브로드캐스트 뉴스, 아리조나 유괴 사건 이런 영화에서도 할 수 있듯이 조그만 체구에서 내뿜는 열정적인 연기로 예전부터 연기파 배우로 손꼽혀왔는데요. 이번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는 야망의 함정, 더 펌으로 조연상 후보에 올랐고 또 피아노로는 주연상 후보에 올라있습니다. 하이텔의 정동원 씨, 늘 좋은 영화 있으면 같이 보시자고 하시면서도 막상 영화가 시작하면 코 골면서 주무시는 아버지도 이 야망의 함정을 보신 후에는 재미있다면서 어린애처럼 좋아하셨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들어보십시오. 야망의 함정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하이텔의 김태신 씨, 이승준 씨께 영화 펌, 야망의 함정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조 패시라는 배우 기억하시죠? 혹시라도 이 조 패시라는 이름이 낯설다면 영화 나홀로 집에서 꼬마 소년 맥컬레이 컬킨에게 불쌍할 정도로 혼이 났던 그 땅딸보 배우라면 기억하시겠죠? 우리에게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배우는 아니지만 조 패시는 이미 4살 때 라디오쇼에 출연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뉴욕 연극학교에서 연기 기초를 닦았고요. 오페라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배우가 아니라 뉴욕 레스토랑에서 지배인으로 일했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 어쩌면 이 조 패시의 이미지에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는 레스토랑에 우연히 들른 로버트 드니로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조 패시를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게 추천했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그를 분노의 주먹, 레이징 불에서 로버트 드니로의 동생 역으로 출연시켰습니다. 그 뒤에 조 패시는 레슬 웨폰 시리즈와 또 나홀로 집에 1, 2편 이런 영화로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진짜 멋진 연기를 한 영화는 따로 있습니다. 그 굿펠라스, 여기서 비열한 갱역으로 아카데미 조연 남우상을 탔습니다. 이 영화에서 조 패시가 나오는 장면 중에 이런 대목이 떠오르네요. 당구장에서 조 패시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구장 종업원이 그에게 말대꾸를 하게 됩니다. 사실 별 말도 아니었는데 조 패시는 불같이 화를 내고 결국 총으로 그 종업원을 쏘아 죽이고 말죠. 옆에 함께 있던 동료들도 모두 악당들이었지만 이런 조 패시의 미치광이 같은 행동에 깜짝 놀라게 되죠. 저는 조 패시의 이 소름 끼치는 연기를 보면서 혹시 그가 한때 진짜 악당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무시무시한 연기로 그의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이텔의 임효환 씨, 강릉의 친구분 정권 씨와 이 곡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Goodfellas 중에서 크림의 노래입니다. Sunshine of Your Love. 하이틀의 김성환 씨, 다정한 친구 은혜 씨의 생일 축하해 주셨네요. 어제 생일이었네요. 이 가사, 이 노래의 제목이 아마 성환 씨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Sunshine of Your Love, 영화 Goodfellas 중에서 크림의 노래였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특색 있는 조연들은 정말 영화를 빛내주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나는데요. 영화 Fisher King을 보면 정말 눈부신 조연들이 두 명이나 나오죠. 폐인이 된 제프 브리지스를 끝까지 돌봐주는 앤, 그 메르세데스 로엘과 로빈 윌리엄스가 사랑에 빠지는 여인 리디아, 아만다 플라머입니다. 특히 그 로빈 윌리엄스가 사랑에 빠지는 좀 모자라는 여인 리디아는 아주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이 영화에서 자폐증에 빠진 수줍고 약간은 모자라는 듯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사회에 잘 적응하지도 못해서 번번이 핀잔을 듣고 주위의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고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그만 로빈 윌리엄스는 쏙 빠지고 맙니다. 그 뭐랄까요? 동병상민의 정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JP는 아니지만 동병상민의 정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페리와 리디아, 잭과 앤,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와 아만다 플라머, 그리고 제프 브리지스와 메르세데스 루엘. 이들이 중국인 식당에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이 있죠. 아마 영화 사상 가장 가슴 따뜻한 연애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 상처받은 로빈 윌리엄스의 상처받고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그 밑바닥 인생도, 또 그를 구하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하는 제프 브리지스의 안간힘도 그저 서툰 연기로만 비쳤을 것 같습니다. 인상 깊은 조연 연기를 이 영화에서 펼쳐줬는데요. 그의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은 메르세데스 루의 앤 역을 맡은 그녀에게 돌아갔지요. 자, 이 피셔킹 중에서 음악 한 곡 듣지 않을 수 없겠죠? 하이텔의 정재우 씨, 로빈 윌리엄스 팬이라고 하셨고요. 손석재 씨, 한승엽 씨, 그리고 감기는 이제 좀 나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보영 씨께 띄워드립니다. 해리 닐슨의 노래, How About You? a fireside when the storm is due. I like potato chips, moonlight, motor trips. How about you? I'm mad about good books. Can't get my fill. And Franklin Roosevelt's looks give me a thrill. Holding hands in a movie show when all the lights are low may not be new, but I like it. How about you? 영화 피셔 킹 중에서 해리 닐슨이 부른 How About You. 저는 이 질문을 광주 우산동의 박향미 씨께 드리고 싶네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자취 생활을 한 지 만 6년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잠을 잔다는 게 두렵습니다. 잠이 들면 내 방에 누가 들어와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아서요. 제발 용기를 주세요.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글쎄요. 항상 이 많은 가족 속에서 지내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 영화 피셔킹에서 로빈 윌리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늘 그 허상, 환상에 쫓기는데 그가 마음을 꿋꿋하게 먹고 나서는 뭔가 달라졌죠. 물론 모든 게 마음 먹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마 박향미 씨가 너무나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세상이 점점 무서워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꿋꿋하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향미 씨. 자, 얘기 계속할까요? 제가 향미 씨도 아시는 노래일 거야. 아마 그 Unchained Melody라는 노래 아시죠? Righteous Brothers가 부른 노래요. 이 영화 Dirty Dancing 이후에 슬럼프를 벗어나지 못했던 패트릭 스웨이지를 일약 터프가이, 그의 그 행운아로 올려놓은 영화 바로 사랑과 영혼의 주제가죠. 이 영화는 뭐 패트릭 스위즈뿐만이 아니죠. 브루스 윌리스의 아내라고만 불렸던 데미 무어를 이제는 데미 무어의 남편 브루스 윌리스로 이렇게 바꿔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영화로 정말 스타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은 다름 아닌 우피 골드버그입니다. 그녀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비롯해서 그의 온갖 여우 조연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엉터리 영매술사로 나와서 가진 소동을 벌이면서도 사실 그녀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에서는 정말 주연을 압도하지요. 하지만 유감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백인 관객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파란색 콘택트 렌즈까지 끼고 뿐만 아니라 곱슬머리인 머리를 억지로 그 부드러운 웨이브 형태로 펴서 고치기까지 했답니다. 글쎄요, 이걸 조연 배우의 프로정신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영혼 중에서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노래 띄워드리지요. 주형진 씨, 또 대구 동구 서호동의 강희숙군, 김종환 씨, 성북구 보문동 3가의 최현미 씨, 이용석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Unchained Melody입니다.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 long, lonely time.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Be your love to Thank you. 함께 울고 웃었던 여의도고등학교 1학년 12반 친구들을 잊지 못하시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성민우 학생께도 띄워드렸습니다. Righteous Brothers가 부른 Unchained Melody, 영화 Ghost, 사랑과 영혼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조연 배우들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조연 배우들은 어쩌면 주연을 맡은 배우들보다 사실 매력이 좀 덜하긴 한 건 사실입니다. 외모적으로 봐서요. 외모에서. 하지만 구석자리에서 묵묵히 영화를 빛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죠. 영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늘에서도 더욱 열심히 연기를 계속해 나가는 모든 조연 배우들 그리고 엑스트라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친구 정은희의 생일 축하해 주신 정승신 학생 그리고 이리 인동이 정섭이 호정이야 듣고 싶다고 정성원 씨, 노원구 월계 3동의 홍정현 씨, 최하영 씨, 그리고 새 출발을 결심하신 아주 용기 있는 김효연 씨, 인천 남동구 간석 1동의 김나리 씨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프리빌리 중에서 New Kids on the Block의 Keep on Smiling 들으면서요. 저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upposed to play for keeps, homegrown from the streets, the jungle in our reach. It ain't about me to hurt. When you touch me like you should, I'll rule every day. You let me in your world. Hey, you see through all these years of a love remains. The moon will never let the tide go.